저는 제 인생 속에 수없이 반복해서 잊지 못할 자랑할 정말 마음에 큰 용기와 기쁨과 희열을 감출 수 없는 사건은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적어도 미흡한 사람이지만 어떤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저는 조금 알기 때문에 내가 신분을 주님께서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것 마지막 하나님께 세우신 마지막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나아가서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 예언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저는 정말 자랑하기를 원하고 긍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마지막 교회가 이 교회가 영어 예언의 신 말씀 보시면 악할 정도로 반드시 초대 유대교회 역사를 악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에 제가 교회의 죄를 들출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오류를 들출 마음이 없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본론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그 의미가 뭔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곱 교회를 쭉 읽으면서 일곱 교회를 좀 공부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건 약하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 친히 우리 지호 형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분이 이름을 지어주셔서 우리 가슴에 달아주셨대요.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 전부 인간들이 만든 단어예요. 지들 욕심이 따라 지들 눈에 보인 대로 만든 단어예요. 충시암흑기를 지나서 조그마한 빛 하나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지어서 만든 지들의 이름이요. 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교회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이름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쟁투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분의 온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그 일을 완수하셔서 죄를 끝내시고 온 우주를 죄가 없는 원래 나라를 회복하는 마지막 동력자로 친구로 일꾼으로 삼으신 교회가 이 교회인데 이 예니시는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지어준 사람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 곧 땅에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십자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다.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12절을 선지자는 인용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부인할 길이 없고 너무나 확실한 여러분 성경 요한 계시록에 예언된 미리 명명된 하나님의 남은 교회 이름표가 공개되어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 날에 누가 진짜 교회인가 누가 참 백성인가 누가 진실한 그분의 신부인가 그 이름을 딱 공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가랫복음 기별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복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표가 계시록 14장 12절을 드러내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 율법과 복음을 다 보수하셔서 진노의 포도주로 더러워지고 덮어져 버리고 미신과 오리로 와해되어지고 계명이 무너져버린 그 사대교회 시대, 재림운동을 통해서 빌라디비아 교회를 거쳐서 그 모든 율법을 다시 회복하시고 복음을, 진수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놓으셔서 그 회복된 율법과 회복된 율복음을 수탁받을 만한, 신탁받을 만한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이름표가 그들이 위탁받은 율법과 복음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한 교파가 아니고 개신교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영원전부터 그분의 가슴팍에 있는 비밀, 세워지기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마지막 교회, 친히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진리의 정통을 이해하고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는 이 일은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초청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 기꺼이 절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보다, 영원한 상급보다, 하나님의 친구보다, 그분의 신부보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꾸 빗나가 말씀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하나를 가난 변경해서 불장난하고 살아간다. 불장난. 불장난하면 어떻습니까? 불납니다. 손 탑니다. 뭔 뜻입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단 기웃거리라고 자꾸 장난쳐요. 장난.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 3장은 말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순종하라. 내일은 마다 없다. 내일 없다는 표현을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벨릭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벨릭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쫙 주었어요. 심판의 광경이 마음속에 쫙 공개되어 버렸어요. 벨릭스 이방 왕이 판사가 성령께서 마지막 그 빛을 막 주시는데 벨릭스가 시바가는 가라 그랬거든요. 예를 좀 펴보세요. 끝났대요. 거의 구원의 기회가 끝나버렸대요. 그 결과를 예리시면 놀랍습니다.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전쟁으로.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을 살피세요. 남에게 주는 기별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는 기별들입니다. 제 양심적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말씀이 성경에 맞으시면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대로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미루시면 시방 가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확실히 그 속에 알려주셨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아내가 갑자기 달려옵니다. 여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우유부단해서 지위와 명예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어서 그 다음 빌라도는 끝이 났고 그는 정신이 나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에 인간의 미사업을 붙여가지고 성경의 뜻을 살짝 왜곡시켜서 죄인도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복음은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죄 있는 채로 죄인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정결해질 것이고, 정결해진 모습이 조직이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조직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조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기별을 가르치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같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것이래요. 또 이유를 아십니까? 말은 잘하는데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촬영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이 나죠. 외치고 싶어서. 하지만 이 기별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아셔야 돼요. 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심판이 올 겁니다. 심판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거짓 위선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투쟁합니다. 제가 혹시 범죄하고 넘어졌으면 설교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고 불쌍한 모습이요. 위선자 되지 마십시다. 특별히 재림교회를 예내시는 공고한 위선자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위선자 되고 싶어 안 돼요. 공고하니까 자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공고합니까? 예수님과 결혼 안 하니까 공고하죠. 예수님 밖에 세워두니까 공고하죠. 말씀 있는데 자꾸 우상을 사랑하니까 공고하죠. 동산 식구들만큼 다시 한번 저도 계획하겠습니다. 부흥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내신 대로 사십시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또 말이 길어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걸 먼저 풀이해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 교회라는 이름을 똑같이 나타내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언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가리킨다. 그럼 이 둘이 만나는 경험이 어떤 모습인가? 산상수훈 보시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재현할 수 있는가? 지난 강의서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 궁전의 식양에 완전히 조화된 모습으로 품성을 건축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문두멍이처럼 싫어합니다. 흠도 점이 없어야 한다. 완전주의다. 아닙니다. 흠도 점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을 받습니다. 죄를 승리하셔야 늦은 배를 받습니다. 죄를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늦은 배 안 주어집니다. 이런 배를 통해서 죄를 승리한 사람만 늦은 배를 받습니다. 교회가 늦은 비를 기다리지만 다 낭패당할 것입니다. 왜요? 이름 비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름이 받았는가? 죄를 승리할 것입니다. 거듭나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럼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 써올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이다.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예수의 생이다. 써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따라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이를 지키는가? 예수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의 믿음이다. 또 쉽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속에 계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에베소서 3장 18, 19 쭉 말씀하시죠.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 성의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의지를, 우리 애정을, 우리 마음을 그분께 다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계명이 지켜집니다. 아멘입니까? 계명과 동일한 품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장사되어집니다. 내 자아와 애정을 그분께 바칩니다. 굴복시킵니다. 의지를. 그럴 때 의에 주체되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똑같게 되어지죠. 참고로 똑같지만 똑같은 쌍둥이는 아닙니다. 무슨 차이인가? 똑같은 의가 들어왔는데 그릇이 다 틀려요. 그릇이. 그래서 똑같은 의의를 받았는데 그 의의 색깔이 다 틀린 것입니다. 모양이 틀린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죠? 이 계승이라는 그릇에 똑같은 의의를 받았는데 그 죄는 없고 흠이 없는 의인데 다른 모습으로 보여져요. 야, 똑같이 온유한 사람인데 저 사람 특별히 더 온유해요. 저 사람 똑같이 의로운 사람인데 봉사를 더 잘해요. 이해하셨죠? 그런 차이지. 하나도 죄가 없고 다 거듭났고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의를 입은 것은 똑같아요.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차이지 다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열두 문을 통해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각 지파가 있어요. 지파. 그들의 개성이 다 틀리잖아요. 성향이 틀리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럼 본론 들어옵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이 뭔가?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만 됐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서로는 다 신약합니다. 제가 뭐 교회론 신학적인 의미는 다 신약합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 선지자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얼른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짧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서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서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용납하셨다. 또 쉽게 말하면 사단을 탁 앉혀서 죽였습니다. 못 죽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서 그 율법의 불변성이 영원히 조금도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지마지 없이 여지마저 없이 완전히 그분의 사랑을 그 율법의 본질을 속성을 그분이 보좌에 기초인 사랑의 정부의 비밀을, 그분의 품성을 온 피조물 앞에 조금도 의심이 유지가 없이 절교, 자원하는 봉사로, 사랑의 봉사로 온 피조물들의 행복이 하나의 품성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며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며 그분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쟁투가 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그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가?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이죠. 마지막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본론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들은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끊임없이 사단은 하늘 정부에 대해서 비난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왜 피조물들에게 지키지 못할 법을 주어서 죄가 있게 하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죄가 있게 하셨습니까? 뭐 자유의지란 그런 부분은 제가 안 터치합니다. 여하튼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법은 못 지킵니다. 없애십시오. 떠들 고쳐야 합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네 가지 논리가 마귀의 비난거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마귀가 정리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을 법을 어겨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는 것처럼 뚱뚱거렸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마저 불법의 비밀로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 타락시키고 다 죄를 짓게 하면서 마귀가 어기양양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속에 있는 요셉 같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아까 말씀하신 그 죄를 용납한 그분의 이유를 공의와 자비와 부의 사랑과 율법의 불변성을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 오셨어요. 간간히 그 일이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곱 교회로 넘어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죄가 들어와서 또 실패합니다. 스마나 버가모 흘러갑니다.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마치셔야 돼요. 사단이 중시와 암흑기를 통해서 법을 다 짓밟아버리고 복음을 더럽혔어요. 복음을 이방인의 그 집 오리를 통해 슥 꺼버려가지고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와중에 4대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조금 회복하셔서 다 모아놨는데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엊그제 간정의 집사님 말씀처럼 다 진리를 모았습니다. 성경대로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율법을 다 보수하셔서 이 교회를 딱 세우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시험과 목적을 소원하십니다. 마귀의 참소가 전혀 근거 없으며 그분의 법은 정당하며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의 행복이며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지킬 수 있으며 그분의 법은 영원히 불변한 사실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율법과 복음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기 원하십니다. 사단은 교회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 보십시오 다 내 편인데요. 누가 개면들어 삽니까? 내 말 맞죠? 사실처럼 보입니다. 이런 차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침묵 미가 7장 7절로 9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마침내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발에 짓밟혀서 마귀가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비난과 참소가 영원히 그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목적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뭔가 다 좀 모읍니다. 자, 함축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한 그분의 비밀이 마귀의 참소가 벗겨지고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완전히 옹호되어서 율법의 불변성과 그분의 공의와 자비의 사랑이 완전히 옹호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에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계명이 지켜져 버립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성회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질 때 마귀의 비난이 다 벗겨져 버려요. 거짓말이는 마귀 같잖아요. 봐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멘이지 계명이 지켜지지 그 모습이 인침받은 사람에게 늦은 빚을 받은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집니다. 그 일의 목적으로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조금 더 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리켜서 예언의 신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궁극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죄를 성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무슨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예언하시는 또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니까 말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세상 다 팔았다? 어디 뭐 헌금에 기증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는 광신자라고 기록한 데 하늘에 광신자. 내 몸을 불살라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사기꾼, 속은 사람이라고 기록한답니다. 봉사하되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봉사는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맞죠? 분명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품성을 왜 사랑이 제일 처음 두었을까요? 예수의 생애를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참으셨습니까? 이게 참된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건 한 부분이 불과해요. 한 부분이에요. 절제는요, 자아 본성이, 충동이 막연히 올 때 성령께 맡김으로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루어지는 오래 참는 인내는 인간이 할 수 없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 오래 참는 기질.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용광로에서 불에 달궈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그 풍성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한데 그걸 올 때 감사하십시다. 나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기를 말의 의미는 결론 짓습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여전히 계명을 못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에녹 시대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 따라 사는 사람이. 노아 시대처럼 노아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속입니다. 노아도 흠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노아가 실수한 이후에 노아의 생애를 안 기록해 놓았죠. 그죠? 다시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걸 가르쳐서 봐라. 노아도 흠을 있잖아. 제가 이해하는 진리입니다. 노아 그 이후의 생애를 하나님이 덮어놓으셨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실수한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다루는지, 핑계거리로 삼는지, 교훈으로 삼아서 노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승리할 사람인지, 노아의 죄를 가지고 핑계할 사람인지 여러분 시험하셔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의인이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하물며 나랴? 우리랴?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지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 그냥 절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고치셔서 이긴 자가 되게 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며 이 진리를 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함축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죄를 승리하시고 계명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재림교회의 본론, 본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는 전술로 전도 해야 변화 되니까요. 그런 것이지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교회 사업도 다 실패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선교 전략과 우리 모든 교회 형사를 율법과 증거에 맞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것입니다. 모쪼록 짧은 두 강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시고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쳐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1일 성경을 안 폈습니다. 하늘의 궁전의 식양을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지는 믿음과 순종과 풍성의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교회로 짓게 되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 교회로 세우신 엄청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 하늘의 모든 능력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압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며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다시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며 마침내 일을 받고 너진비를 받고 죄의 두말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마지막 재림 때 혹 주에 합의하시면 살아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교회 위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봉사하는 심부름꾼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예언신대로 가르치고 사는 부흥이 계획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